만수련독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조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할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